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부류의 고전적 노작들인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 소환 중앙위원회 사업총합보고에서 3.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와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베루 조선친선문화협회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